주영길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26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담화에서 경의하는 김정운동 측에서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조국통일 노선과 방침은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기 위한 분열의 강령적 지침이며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안아오기 위한 원칙적이고 당면한 문제들의 완벽한 해답을 준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노동계급은 온 결의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어 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 3대 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지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총매진해 갈 것이라고 하면서 남녘의 근로대중을 비롯한 각계층 동포들과 하나로 굳게 단결하고 연대연합을 각방으로 실현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민족의 선봉대, 마다들로서의 막중한 사명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남조선의 노동자들을 비롯한 근로대중이 공화국 북반부 노동계급과 힘을 합쳐 결의의 통일운동을 선도하고 북남관계 개선에 이바지해온 좋은 전례와 경험을 살려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투쟁에서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책임과 역할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한다고 지적했습니다.